가면 고향이요 저리 가면 타향인데 이 정표 없는 거리 헤매도는 삼거리 길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세갈래 비가 내린다 바로 가면 경상도 꽃길 돌아가면 전라도 이 정표 없는 거리 저리 가면 충청도 길 와도 그만 거리